조선의 시군들에서 살림복구에 계속 힘을 넣고 있습니다. 자강도 송간군에서는 군안의 요로 양묘장들에서 아카시아나무, 세잎소나무 등 수만 그루의 나무 모두를 자리워 온 나라를 수리마 월리마 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. 개성시에서는 박연지구의 모체 양묘장을 새로 꾸리고 살림복구에 필요한 잣나무, 창송이깔나무 등 요로 수종의 나무모를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. 함경남도 요덕군에서는 종자 채취와 나무 구댕이 파괴 등 살림복구와 관련한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습니다. 황해북도 신계군 산림경용소에서는 새로운 방법을 도입해서 나무모의 사름률을 거의 100%에 도달하게 해서 바늘잎 나무모 생산을 지난 시기보다 1.5배로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.